감성, 감정을 담아내는 소리. 그거 알아요? 나비는 처음부터 자신이 애벌레가 아니라 작은 나비였다고 생각한다는 거. 애벌레였다는 걸 기억하면 나비가 되어서도 절대 날지 않는다고 해요. 드라마 훈남정음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의 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위치를, 여러분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변화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걸요. 사람들은 저마다 본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걸 잘하고 이건 잘 못하는구나. 와 같은 본인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요. 그리고 그런 자신에 대한 평가는 특별한 계기 없이는 오래도록 지속되곤 하죠. 오늘의 감성은 스스로를 가늠하는 척도와 관련된 이야기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올게요.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굉장히 높게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가늠하는 척도는 타인에 의해 깎이곤 해요. 본인과 타인을 비교하며 타인에 비해 이런저런 점들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본인을 의도치 않게 깎아내리는 우리 자신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경쟁이라는 이름의 줄 세우기와 당연하게 여겨지는 비교는 어느새 우리 삶의 자연스레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타인을 조금이나마 따라잡기 위해 독특한 방법을 취하기보다 남들이 다 가는 곳을 향해 남들과 발을 맞춰 걸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도깨비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맘때 다 그런 거 알지만 그맘때 꼭 안 그래도 된단다 라는 말이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드라마에는 이런 대사도 있습니다. 크레센도라는 말, 점점 크게라는 뜻이잖아요. 점점 크게라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가 제일 작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기가 제일 작아야 앞으로 점점 커질 수 있는 거니까.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 거란 생각. 하고 싶은 걸 하고 본인이 원하던 걸 누리고 있기에 이보다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요. 뭐 그 사람들도 나름의 고충은 있겠지만 그런데 막상 또 생각해보면 제가 그 자리에 앉게 된다면 아마 불안해서 못 견디지 않을까요? 조금씩 한 발자국씩 떼며 성장해 나가는 것 그만한 기쁨이 또 없는데 더 올라갈 데가 없고 추락할 일만 남은 상태라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까 싶어요. 그러니 우리 본인의 삶에 만족하면서 성공한 타인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을, 자신에게 처한 상황들을 조금이나마 더 낙관적으로 바라보기로 해요. 방탄소년단의 블루앤그레이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드라마 속 ASMR. 드라마 속 ASMR 어느덧 마지막을 남겨두고 있네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각종 영화 속 소리들과 OST로 함께했던 코너 끝까지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단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오늘이 지나면 이 코너 생각나서 잠은 이룰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매번 수많은 것들에 의해 아픔을 겪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 사람이 가장 아플 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깎였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람이 제일 아픈 순간은 자기 자신이 원인일 때라는 거죠. 연이은 실패로 인한 좌절, 본인에 대한 본인의 신뢰가 점차 깎여만 갈 때 여러분에게 드라마 미생의 OST였던 이 곡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몇 해가 지나 감성과 이 코너 자체를 잊게 되더라도 이 곡만큼은 여러분의 곁에 남아 힘을 북돋아줬으면 합니다. 이승열의 나라 듣고 오실게요. 우리의 본인을 향한 기대, 스스로를 가늠하는 척도는 타인뿐 아니라 세상에 의해 깎이기도 하죠. 앞서 말씀드렸듯 연이은 실패는 우리를 무력한 사람으로 만들고 끝없는 좌절은 우리를 우울에 빠져들어 다시 도전할 용기를 잃게 만들곤 해요. 자신을 믿는 힘이 그런 생각들이 필요하단 거죠. 모든 일이 잘 안 풀릴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많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 이 대사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스 함무라비의 명대사 중 하나인데요. 오르마, 너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뭔지 아니? 또 제일 깨끗한 거는? 그거 다 사람이더라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인내심, 그거 하나 배우라고 태어난 건지도 모르겠다. 쉽게 포기하지 말거라. 이 대사처럼 사람들은 아마 인내심을 배우기 위해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본인을 믿는 힘과 아주 약간의 용기,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두가 같은 시기에 꽃피우진 않잖아요. 저마다의 리즈 시절이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리즈가 될 날을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Answer Love Myself 듣고 올게요. 눈을 뜬다 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났을 때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든 좌태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알기 또한 너의 일부 너에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브레이크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차가운 밤에 실성처럼 한 날 감추려 몹시 뒤척였지만 답은 없을지도 몰라. 어쩜 이것도 답은 아닌 거야. 그저 날 사랑하는 일조차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야. 난 지금도 나를 또 찾고 있어. 더는 죽고 싶지 않은 걸. 슬프듬을 아프듬을 더 아름다움을. 그래 그 아름다움을 있다고 하는 마음을 나의 사랑으로 가는 길 가장 필요한 나다운 일. 지금 나 위한 행복 바로 나 위한 행동 나 위한 태도 그게 나 위한 행복 I show you what I got 두렵진 않아 그건 내 존재니까 so. 시작의 처음부터 끝에 마지막까지 해답은 오직 하나 왜 자꾸만 감추려고 많이 믿가면서 끌어 스스로가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한 때, 혹은 타인이 쏘아붙인 나쁜 말들로 상처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길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들쳐내봤자 상처받을 걸 왜 굳이 돌아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이 대사를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들을 마주할 용기가 생긴 지금, 그 시간들을 버릴 용기도 같이 생겼다. 저번 감성에서도 다룬 은주의 방이라는 드라마의 대사인데요. 자신을 향한 믿음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자신을 비방했던 그 사람의 말을 지우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방탄소년단 병. 뭔가 놓친 듯해 커피 한 모금으로 불안함을 했어. 안핸들링 스트레스 내게 갑자기 다가온 불편한 행복 24 hours 시간 참 많은 하루 종일 잠자도 지금 no problem 몸 부서져라 뭐 해야 할 것 같은데 마냥 삼시 세끼 다 먹는 나라 새끼 내 드레쳐 드레쳐 드레쳐 내 자신을 물어뜯는 게 깨깨깨 돈도 다다다다다 외쳐봐도 성과의 목 맴맴맴맴맴 할 때도 만 땡 damn if I fail 계속 그런 대상 도와줄을 탭 불완전 내 건 병 Maybe 내가 봐서 그래 생각이 많은 탓 I hate that 단순하지 못한 치기 어린 날 나도 참 어려 못 말 어려 절뚝거려 인생 걸어 One for the love Two for the show Just say I'm so fine Every day 나를 위로해 더 똑같은 사람이야 Ain't so special Amen keep on to step 차분하게 모두 치료해 보자고 나의 병 그냥 일은 일로 해 I'm ill 그래 내가 ill 그 자체 신비란 친구 Oh I never liked him 얼마를 벌어야 행복하겠니 희유리 같은 병이 때리지 니 뭐로 모든 게 세상인지 나지 헷갈려 안경을 벗어도 어둠은 안 흐릿해져 이 시간 뒤에 어떤 라벨이 붙건 부디 그게 전부 너 그 발이 널 너 다른 병들이 많아 내가 헷갈리는 건 인간이란 뭔데 추악함을 가진다는 그 마음의 병에 가진 수들만 400개가 더 되는데 해당한다는 적어 별로 없단 거여 병든 게 세상인지 나인지 단순히 바라보는 해석들의 차인지 그게 다인지 알아 No 누군가를 바꿔보는 것 그것보다 빠른 것은 내가 변하는 거여 Maybe 내가 봐서 그래 생각이 많은 탓 I hate that 단순하지 못한 치기 어린 날 나도 참 어려 몸만 어려 절뚝거려 인생 가려 One for the love Two for the show Just like I'm so fine Everyday 나를 위로해 다 똑같은 사람이야 Ain't so special Hey man keep one two step 차분하게 모두 치료해 보자고 나의 병 이번 감성은 스스로를 가늠하는 척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한 학기의 마지막 감성으로 뭘 고르면 좋을까 생각하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조금이나마 더 사랑했으면, 스스로를 조금이나마 더 믿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된 라디오입니다. 타인이 그들만의 잣대로 내리는 당신을 향한 결론, 그리고 그 말들의 상처를 입고 본인이 자기 객관화라고 말하며 본인을 향해 내리는 결론이 언제나 정답도 아닐 뿐더러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린 수많은 계절 중 하나를 지나왔을 뿐 아직 많은 계절들이 남아있고 그 사이에 당신은 분명히 변화하며 성장해 나갈 거니까요. 그러니 우리 본인을 향해 내리는 결론에 자만하지도 또는 좌절하지도 않길 바라요. 끊임없는 노력으로, 변함없는 초심으로 스스로를 믿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한 더욱 발전해서 또 다른 재미있는 라디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라디오의 대표곡 세븐틴의 캠프파이어 듣고 진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PD의 김예지, 기술의 박서영,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감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던 전 헙스의 심리상담가 민다연이었습니다. Again.